소중하게 간직해둔 그 순간 잠시 더 눈을 감아 Rewind 예쁜 장면들마다 날 비춰준 건 너야 별처럼 빛나는 사랑으로 함께한 시간들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쉽지 않은 꿈 같아 모든 순간들 같은 꿈을 꾸는 너와 나 We always shine the light Make it last forever and ever 오늘도 rewind 선명해져와 울고 웃던 지난 시간들이 다 언제 꺼내봐도 행복하니까 몸속 깊이 차올라 잊을 수 없게 슬픈 장면들마다 날 감싸준 건 너야 따스한 온기의 한마디로 함께한 시간들 속에서 가장 아름답던 순간 on my mind so I'm not lonely now and I'm just telling you tonight I'm 날 지켜준 마음 고마운 그 마음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할래 I promise to stay